사랑에 서글픈 사연 안고 했어요. 이름 없는 꽃이라서 가는 정 오는 정에 상처만 깊어간다. 저만 더 하는데 사랑해선 안 될 사람 내가 왜 몰랐던가 그 누가 알아주리 내 마음을 알아주리 쌓여간다. 다시 한번 윙크한 따라 살짝 흥 윙크한 그 사람 떠났네 살짝 흥 윙크한 그 사람 떠났네 살짝 흥 윙크한 그 사람 울며 떠나간 너 바보구나. 쓰라린 네 웃침에 뜨거운 눈물 짓는데 답이 없나. 다시 한번 만나주면은 영원히 사랑하리라. Thank you. 헤어지면 가버린 당신의 이름은 우정한 철새 신정콘 내가 그러시나요 이렇게 울었다네 또 울었다네.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말을 해다오. 못 잊어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나이. 빗물되어 서럽게 흘러내릴 때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말을 해다오. 그리워 그리워서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나이. 가시네 가시네. 가시네야 가시네야 봄비 가시네야 사은의 마음 눌러놓고 싶은 봄띠 가시네. 변해가는 세상이라 웃고 말지만 웃고 나면 괴로워라 봄띠 가시네. 가시네 때야 가시네야 봄띠 가시네야 사은의 마음 알고 싶은 가시네. 따뜻하고 달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차갑고 따뜻하고 사랑하는 기쁨에 태양이 빛나고 사랑하는 슬픔에 달빛이 흐려지네 예예예 사랑이란 두 글자는 쓸쓸하고 화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길고도 짧은 불을 따랴 천복을 따랴 서산 갯마을 처녀들 부혼 가슴 두고 마가는데 요 놈의 떠나셨죠 가슴에 새겨놓고